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계속해서 로마서를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은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2장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3일째 같이 상고해 보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같은 본문을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봤는데 이틀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봤고요. 어제는 의의 병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인생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탄은 이런 인생의 죄를 빌미로 해서 언제나 인생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인생들은 누구나 이 죄에 빠질 개연성이 많고 실제로 또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 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도 많이 역부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며 생활을 하는데 과연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는지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담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과 그 역사하고자 함을 잘 알고 우리가 대적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언제나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관계되어서 잘못된 현상들을 몇 가지로 상고해 봅니다. 먼저로 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주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 죄가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도는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하는 죄의 얼미에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규정하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겪고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죄 백성들입니다. 결단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즉 우리에게서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죄의 속성은 우리를 주관하게 한다.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또 종노릇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주관자가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에게 우리가 삶을 주도권을 내어주면은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상고해 보았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한 말씀 기억하시죠? 6장 6절 말씀 살펴본 지가 며칠 전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죄를 중심으로 본 생각이요.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본 생각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인으로 하는 경우와 우리가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경우는 사실 다 똑같은 그러한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약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버려진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은 또 거기에 종 노릇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몸을 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시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면서 결코 죄에게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의로움을 품고 담대하게 죄를 대적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죄의 속성을 살펴보면 죄의 속성은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장돼가지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막바지 단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는 죽을 몸, 즉 옛사람의 옛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옛사람의 옛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몸의 사욕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정욕에 빠져들면 결국 인생은 자기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결코 의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보다 능력 있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즉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또한 지레 겁을 먹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포자기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더욱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항상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죄를 항상 멀리하고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 그 죄의 속성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에게서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심지어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잘 깨달아서 이 악한 이 죄에 대해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맞서 싸운다 하면서도 죄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함은 우리의 크나큰 무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 섬기듯이 죄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이제 잘 대적하여 승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며 지키시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